낮밤 위로 부처님은 사전 여기나 합장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철어와 그 사연 너무 잘 들에 하늘의 시금 피는 여심은 부처님은 헤아리실까 어찌 순탄할까만 그 무슨 사연이 그리 많아 갓밤 위를 찾아왔는가 숙적하는 바라보는 눈가에 있을 애처 난 몰래 우는 여인아